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잠언 25장 6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며 대인들의 자리에 서지 말라. 이는 사람이 내게 이리로 올라오라고 말하는 것이 내 눈에 보이는 귀인 앞에서 저리로 내려가라고 말하는 것보다 나음이니라. 아멘. 사람들은 누구든지 무엇인가가 되려고 합니다. 그것은 그렇게 함으로 자기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나 여기 있다, 나 이런 사람이다, 무언가 그런 것을 위해 가지고 무언가를 무언가가 되려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 되려고 하는 몸부림, 발버둥 치는 것이 여러 모습으로 나타나지요. 지난 시대에 우리나라가 오히려 어렵고 힘들 때에는 이제 그런 모습 속에서 정말로 간절하고 갈구해서 어디 가다가 좋은 글귀만 있어도 명언, 격언, 또 어떤 유명한 사람이 한 좋은 그런 문장, 말 이런 것들도 모아가지고 공책에다가 이렇게 써보았습니다. 그걸 써놓고 이제 그렇게 어떤 분들은 제법 그런 글들을 많이 써놓았어요. 그리고는 심심하면은 그 내가지고 이제 쭉 읽어보는 거죠. 그러면서 그것을 자기 마음속에 되씹고 되씹으면서 그것을 자기의 마음에 새겼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요즘 시대가 좀 많이 바뀌어서 그런지는 몰라도요, 그렇게 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하기는 지금은 굉장히 이 시대가 많이 바뀌어지고 속도가 붙었잖아요. 빨라지잖아요. 그러니까 또 핸드폰에 다 나타나. 그래서 뭐 무슨 어떤 뭐 유명한 구절이나 아니면 누구의 한 말 찾고 싶으면 그냥 톡톡톡톡 하면 여기 타닥 나타나요. 그런데 글쎄요, 제가 잘못 생각한지는 몰라도요, 옛날에 공책에 써서 그걸 마음에 새기고 외우고 하려고 하던 그 시대의 그 사람들과 오늘날은 아주 속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핸드폰도 옛날 핸드폰은 좀 느려. 그래서 에이, 이렇게 느린 걸 어떻게 봐. 빠른 거. 얼마나 빨라졌는지 빠른 거. 빠른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과연 빠르면은 빠른 만큼 빨리 기억을 하는가, 더 많이 기억을 하는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빨라지는 게 편리하고 필요하기도 하고 또 빠른 것을 좋아하기도 하고 그렇긴 하지만은 빠르다고 해가지고 이것이 과연 그 사람 마음속에까지 깊이 들어가서 그것이 그 사람의 것이 되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본다 하면은 아마도 오히려 옛날에는 그렇게 많지도 않고 또 이런 여러 가지 문명의 기기들이 많이 발달하지도 않고 그렇기는 하지만은요, 또 귀찮고 그래서는 그것을 공책에다가 이렇게 베껴 쓰기만 해도 그거 쓰기가 얼마나 귀찮습니까? 그래도 오히려 그렇게 살던 그때에 사람들이 더 진지하지 않았는가. 물론 지금도 진지한 사람도 있고 진지하고도 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봐가지고는 지금 그런 진지함이 과연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무엇인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명언, 잠언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아니면은 어떤 내면의 교양 이런 모든 것들을 채우려고, 그것을 채워서 그 사람이 그 어떤 사람, 그만한 사람, 그런 사람이 되려고 하는 이것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은 오히려 그런 것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겉으로 따듬고 그 다음에 남들 앞에 좀 내놓아서 그냥 과시하고 이런 것으로 무언가가 된 것처럼 착각을 하고 살아가는 게 아닌가. 사실은 노트에다가 이 공책에다가 기록을 하지만은 공책에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것은 그 사람의 마음에 기록하는 거지요. 마음에 기록하는 것에 있어서 오늘날은 어떤 면에서는 옛날에 공책에다가 그렇게 기록을 하고 그것을 외우려고 하고 그렇게 애를 쓰든 노력하든 그런 것에 비하면은 너무나 얕은 것, 외면 치레에 거치레에 많이 치우쳐 있지 않은가. 오늘날 학교 교육이 어떤 면에서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학교 교육이 뭘까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요, 지금 학교에 가서 뭘 배우는가? 아, 물론 그렇다고 해가지고 학교에 가서 배울 게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잘못 가르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런데 참 생각을 해보면은요, 조금 깊게 생각을 해보면은 오늘날 학교에 가서 과연 학교에서 배우는 것이 무엇인가? 물론 오늘날 이야기를 하려면은 옛날 이야기하고 이렇게 좀 비교가 되겠지요. 아마 옛날에는 이렇게 현대식 학교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옛날에는 그저 한문을 가르치고 그렇게 하면서도, 근데 그 훈장님이 어떤 때는요, 이렇게 하다니 잘못했구나, 종아리 걷어라. 만약에 요즘 그런다 하면은요, 학교에 어떻게 될까요? 아마 문제가, 심각한 문제가 일어날 거예요. 요즘은 뭘 공부를 많이 했느냐, 뭘 배웠느냐, 나가가지고 사는 데에 필요한 것, 먹고 살기 필요한 이런 것들을 가르치지, 정말로 인간이 되어라, 정말로 사람이 되어라, 이런 것을 그렇게 많이 가르치지를 않는 것 같아. 배우는 사람의 태도나 가르치는 선생님들도 그런 열의가, 그런 열정이, 좀 그런 열정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좀 가르쳐야 되는데, 그런데 선생님들이 그런 열정을 가지고 가르치려면요, 아, 선생님 무슨 왜 그렇게 관습이 많습니까? 간섭이 많다는 거. 돈을 주고 우리는 여기서 배우는 것만 배우면 되지 선생님이 그런 간섭까지 하지 마세요. 오늘날 그런 태도가 너무나 일반 태도가 되어버려, 너무나 팽배해 있다 그 말이지. 그래서 오늘날 가르치는 것이나 배우는 것이 사실은 양쪽 다가 얼마나 힘이 드는 시대가 되었는지 몰라. 오늘 여기 이 잠언서의 말씀을 이제 우리가 읽었습니다만은요, 이 잠언의 말씀 중에서 자 6절에 우리가 읽었습니다.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며 대인들의 자리에 서지 말라. 아이고 목사님, 그럼 요즘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내가 직장생활하고 내가 밥 벌어먹고 살려면은요, 없어도 있는 척 해야 되고 몰라도 아는 척 해야 되고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그래도 조금이라도 좀 위에 있어야 하지. 아니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살아가지고 내가 뭘 어떻게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며, 몰라도 아는 척 해야 되고요, 조금 알아도 많이 아는 척 해야 되고요, 다른 사람보다 내가 조금 아는 것 가지고요 그냥 막 잘난 척도 해야, 아, 남이 알아주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잠언은 오늘 그것을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아니 이 잠언이 도대체가 맞는 말인지 틀리는 말인지, 이 잠언의 말대로 이대로 정말로 우리가 살아야 될까? 만약 이렇게 산다 하면요,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바보가 되고 말지, 이거 어떻게 살 수 있겠느냐 말이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과 마찬가지로 7절 말씀에서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는 사람이 내게 이리로 올라오라고 말하는 것이 내 눈앞에 보이는 귀인 앞에서 저리로 내려가라, 그런 말 듣는 것보단 그 말이 낫지 않느냐. 그런데요, 이 말씀을 예수님도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4장 7절에서 14절 말씀해 보면은요, 이제 잠언 25장 7절에서 있었던 것 똑같은 말씀이 누가복음 14장 7절 말씀해 보면요, 아, 안 바뀌네. 그렇죠, 이제 좀 바뀌었네. 자 한번 읽어보실까요? 7절부터 14절까지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 네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벗이어 올라앉으라 하리니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네게 가품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네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네가 가품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이 꼭 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이고 뭐 예수님도 옛날 분이니까 그렇게 말씀하셨지. 이 시대에 예수님 저렇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저 말을 어떻게 우리가 다 따르고 순종 저대로 지켜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가요? 주님의 말씀은 오늘도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는 그보다 더 높은 법이 없고 그보다 더 정직한 말씀이 없고 그보다 더 진리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시대가 2000년이 지났지만은요. 그러나 오늘도 우리가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르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겨야 그것이 참 예수님의 사람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대가 바뀌었다고 예수님의 말씀도 바꿔버리고 시대가 바뀌었다고 성경 말씀도 바꿔버리고 바꿀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바꿀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편리하고 지금 자기에게 유리하고 자기에게 이익이 된다면 다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꿀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의 은혜를 덧입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에 6절에서 왕이라고 이런 말이 나오고 있어요.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며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잠언이나 유대인들의 생각 속에서 왕이라는 말은요 세상에는 임금도 물론 왕이지만은요 그러나 여기 오늘 이 왕이라는 이 말은요 이것은 세상에는 임금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고 왕이라고 부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왕은 영원한 왕은 완전한 왕은 하나님밖에 안 계셔요. 그래서 여기 오늘 왕이라고 말씀하셨지만은요, 이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며, 그러니까 이 스스로 높은 채라는 말은 속으로는 아닌데 자기는 그게 아닌 아직까지 그게 못 되는데 그만큼 되지 않았는데 하는 척 아는 척 있는 척 그냥 높은 척 한다 그 말이지요. 이게 하나님에게는 그게 통하겠습니까? 하나님께는 통하지 않아. 사람 사이에서는 그것이 통하는지는 몰라도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우리들도 세상 사람들처럼 생각할 때가 많이 있다 그 말이죠. 내가 편리하니까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내게 이익이 되니까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손해볼까 봐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모르시겠느냐. 비록 내가 손해가 되고 내가 곤란해지고 내가 이익을 얻지를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양식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이고 지금 세상에서 이게 말이 맞는 말입니까? 지금 세상에서 이게 안 통할 말이에요. 이러면은 손해지요 이거. 그래도 예수님의 말씀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그렇죠? 하나님의 길을 우리가 다 알 것 같으면요, 우리도 내 마음대로 해도 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필요할 땐 숨겨놓으십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드러낼 때에, 드러내셔야 할 때는 분명히 드러내십니다. 우리 성경에 있는 이야기 중에서요, 다윗이 자기 마음속에 나는 왕이 돼야지, 사울 지만 왕이 될 수 있어, 나도 왕이 될 수 있어, 언제 다윗의 마음속에 그런 욕심을 숨기고 왕이 되려고 몸부림치고 노력을 한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다윗의 마음 생각 속에는요, 왕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왕인데 내가 저 왕에게 해코지를 해서는 안 돼. 왕이 아무리 나를 죽이려고, 사실 그렇잖아요,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몇 번이나 죽이려고 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피하기만 했지 그걸 맞대적하지 않았어요. 아, 그런 바보가 어디 있어? 자기에게 무슨 군사가 없습니까? 칼이 없습니까? 왜 기회가 없습니까? 아, 기회도 두 번, 세 번 왔잖아요. 사울 왕이 그냥 피곤해가지고 자는 거예요. 자빠져 자는 거예요. 살금살금 가가지고 그 옆에 같이 갔던 다윗의 사람 한 사람이, 다윗이요, 저거 두 번 찌를 것도 없습니다. 한 번에 확 찔러버리면 그냥 죽는 거예요. 제가 찔러버리겠습니다. 안 된다. 하지 마라. 그 다음에는요, 물병만 훔쳐가지고 그냥 살금살금 가버린 거예요. 그러고는 이제 막 그 멀리 도망가가지고는 왕이시여! 그러니까 깜짝 놀라서 왔어요. 어떻게 군사들이, 그 많은 군사들이 어떻게 너희들은 허수아비냐? 너희들의 임금을 해칠 뻔했지 않느냐? 죽을 뻔했지 않느냐? 임금이 죽을 뻔했다면 그 주위에 있는 신하들은 그건 다 역적들이요. 이게 누구 겁니까? 그리고 가만히 보니 사울이 자기 거예요. 깜짝 놀라는 것이요. 그 정도로 거기에 가가지고 그걸 가져갈 동안에 아무도 깨지도 않고 자고 있었다 하면은요, 그냥 한 칼에 그냥 한 창에 확 찌르면 끝나는 거죠. 또 한 번은요, 숨어가지고 있다가 사울이 왔는데 옷자락을 살짝 빼버린 거예요. 옷자락을 베어놓고도요, 다윗이 마음이 괴로워가지고, 야, 내가 임금의 옷을 베었어. 그걸 가지고 괴로워한 거예요. 한 번도 다윗은 사울을 대적하거나 자기가 사울도 임금인데 까짓은 낸들 임금 못하겠어, 저것보다는 내가 더 잘하지, 그런 마음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보니까, 자, 하나님께서 보시니까요, 사울이 정직합니까? 다윗이 정직합니까? 사울이 충성스럽습니까? 다윗이 충성스럽습니까? 처음에는 사울도 참 충성스러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임금으로 세웠지만은 뒤에 가서는, 아, 저 사울이 왜 저럴까? 하나님의 마음속에, 아이고, 저거 잘못 세웠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참고 참고 또 참았지만은 사울이 돌아올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밀어내버린 거예요. 저기 밀어내버리고는, 다윗, 네가 여기에 이 자리에 앉아라. 그러면서 다윗을 오히려 왕의 자리, 임금의 자리에 앉혀주신, 내가 앉으려고, 내가 임금이 되려고 노력하고 몸부림 발버둥쳐서 임금이 된 것이 아니고, 나는 전혀 생각지도 않는데 하나님께서 사울을 밀어내버리고 그 자리에 다윗을 앉히지 않았어.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계획으로 된 것도 아니고 사람의 뜻대로 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언젠가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의 양식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이고, 요즘 이렇게 살면은요 다 바보 소리 듣습니다. 그러나 비록 바보 소리를 듣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은 우리의 속에 이런 것으로 채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우리 세종 우리 조선 세종 임금 때에요. 맹사성이라는 분이 있었거든요. 이분이요 엄청 대단한 사람이에요. 19살에 과거 시험을 쳤는데 장원 급제를 해버린 거예요. 또 뭐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뒤에 가면 이 사람이요 우의정치나 좌의정까지 한 사람, 대단한 사람. 그런데 처음에 19살 때 뭐이지요 장원 급제해가지고는 아주 막 그냥 콧대가 높았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은 자 내가 유명한 성현이 있다 하니까 내 가서 한번 만나보고 한번 한마디 들어야지. 그러고는 가서 다 갔습니다. 그러고는 내가 좌우명으로 삼아야 할 아주 좋은 한 말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했더니만은요. 아 예, 착한 일을 하면서 착하게 살아야 되고 나쁜 일은 하지 않고요. 그러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대단하게 이름난 성현이라 하더니만 기껏해야 뭐 하는 말이 뭐 그거야. 마음속에 그냥 아주 깔보고 자기는 콧대가 높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봤더니 이분이 차를 한 잔 따르는데 이 뭡니까 차 주전자에서 차를 따르는데 쭉쭉쭉쭉 따르는데요 어이구 가득 찼는데 계속 따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가 그냥 줄줄줄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차가 넘는데 아니 이것도 모르십니까? 차가 다 넘는데 그러면서 속으로는 은근히 화도 나고 그렇잖아요. 기분 나쁘잖아요. 차잔에 얌전히 딱 따라가지고 먹을 만큼 이렇게 따라야 되는데 아 이거 주전자를 가지고 철철철 따르니까 그냥 차가 줄줄줄 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속으로는 아니 나를 어떻게 생각을 하길래 이 따위로 이게 도대체 뭐야 싶어가지고는요 차가 이렇게 넘는데 이렇게 따르느냐고.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요 차가 넘는 줄은 알면서 지식이 넘쳐서 지식이 너무 넘쳐서 자기의 인성을 망가뜨리는 것은 왜 모르나. 오늘 이 시대는 인성은 어디 가버리고 지식만 가득 채워놓은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모습이 좀 안다 이거지요. 내가 좀 잘한다 이거지요. 그런데요 막 화가 난 거예요. 그 맹사성이 화가 나가지고요. 대단한 성현인 줄 알고 왔더니만은 기껏해야 차를 따라주는데도 나를 이렇게 깔보고 무시해가지고 막 차를 그냥 함부로 막 따라버리니까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막 뻘떡 일어나가지고 간다고 확 돌아서 나갔는데 그 인방 문 이 위에 인방 있잖아요. 여기 가다가 그냥 막 들이박아버렸어요. 그러니까 막 아이고 그러면서 나가네요. 그러니까 뒤에서 한마디 하시는데 뭐라며 거기에 들여받고 나가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오늘 저분은 저렇게 들여받고 나가는데 겸손하게 머리를 숙이고 나가면 절대로 안 박히는데 뒤에 대놓고 그렇게 말한 거예요. 이게 맹사성이 와가지고 생각해보니까 아 내가 얼마나 미련하고 내가 얼마나 금방 졌나. 그분의 말씀대로 내가 지식은 넘치지만 아는 것은 넘치고 내가 잘났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아는 것 건방지게 교만한 것 때문에 내 인성이 망가져버렸구나. 남을 존경할 줄 모르고 남을 대할 때 진지하게 대할 줄 모르고 자기보다 위에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까지 깔봐버리는 것. 오늘 우리 마음속에 내가 내 지식이 내 인성을 망치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내 속에 지식으로 채워야 될 것인지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오늘 여기에 있는 말씀처럼요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를 채워야 할 것인지.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로는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는 것 이런 것으로 우리의 속에 채워야 되는데 이런 것 가지고는 세상에서 출세하거나 세상에서 살아가는 데는 별로 쓸데도 없어요. 다른 사람들이 뭐 그런 거 그렇다고 해가지고 아 대단하십니다 그렇게 봐주지도 않을 것들이. 그러나 오늘 우리가 채워야 할 것이, 정작에 채워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마음에 새겨야 할 줄로 생각을 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낮은 자를 높이시고 앉은 자를 세워주시고 저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을 올려주시는 거예요. 이리 오세요. 여기 앉으시오. 히브리서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예수를 본받으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은 근본이 누구라고요? 근본은 하나님과 동등되시다. 하나님과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같은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자기를 비워버리고 오히려 종의 형체를 가져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더군다나 그것도 사람의 손에 판결을 받아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아니하시더라는 거예요. 이런 주님을 하나님께서는 높이시더라는 거예요. 부활로 높여주시고 내 오른편 보좌,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여기에 앉으라고, 그 자리에 예수님을 거기에 앉으시라. 그래서 우리가 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할 때에 하나님의 우편에, 하나님 오른쪽 자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에서 이 땅을 심판하러 오신다. 그게 오늘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잖아요. 이렇게 고백하면서도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지 못한다 하면은 그럼 내 속에 도대체 무엇이 채워져 있느냐. 지식으로만 채워가지고는 안 되고요. 오늘 우리의 속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예수님의 가르치심과 같이 성경 말씀처럼 우리의 속에 채워야 할 예수 믿는 사람의 교양, 신앙생활하는 예수 믿는 사람이 갖추어야 할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 덕을 우리의 속에 크게 채워야 하지, 지식만 채워가지고 아는 척 해가지고 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교회, 여러 교회들이요, 문제들이 있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미안하지만 그건 뭐 우리가 다달 문제는 아니고 그게 다 남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 문제, 나의 문제. 교회마다 문제가 있어가지고요 교회 안에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디로 가요? 세상 법에, 세상 법정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것은 이미 벌써 교회가, 신앙이, 교회로서 신앙으로서는 그건 이미 벌써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으로 해결하지 못해서,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지 못해서, 내 욕심 때문에, 내 이익 때문에 교회 안에 이런 문제들이 생겨가지고 세상 법정에 재판받으러 간다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그렇게 하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요, 이미 그것은 교회가 교회로서의 덕을 잃어버린 거예요. 신앙생활하는 사람으로서의 덕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보시겠느냐. 오늘 우리에게는 어렵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시고 높은 자리에 올려주시는 그때까지는 우리 스스로가 오히려 예수님처럼 낮은 자리에서 내 속에 갖추어야 할 아름다운 귀한 신앙의 덕을 우리의 속에 크게 채워 넣으면은 이 가을에 점점 더 우리가 더 풍성해질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뭐 이게 지금 기온이 이렇게 바뀌어버리고 나면은 곡식들이 이제 자라지 않지요. 그래도 가을볕이 얼마나 따갑습니까? 아주 뜨겁게 따갑게 그렇게 비추어 주잖아요. 고를 때에 곡식 알들이 어떻게 해요? 익어 가잖아요. 속이 콱콱 채워져 가잖아요. 자라지는 못해요 이제는. 그러나 속이 가득 찬 곡식들은 어떻게 돼요? 알곡이 돼가지고요 정말로 알곡이 돼서요 겸손하게 고개가 숙여지잖아요.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갖추어 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귀한 우리의 모습으로 바뀌어지고 닮아갈 줄로 믿습니다.